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3. 저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자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인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 때 대하여 러시아 이따르 따스 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주체 철학은 독창적인 혁명 철학이다를 러시아 크니균의 미르 출판사에서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노작 발행식이 최근에 진행됐습니다. 발행식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발행식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진선 및 문화협조 러시아협회,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바, 러시아 작가동맹을 비롯한 여러 단위 인사들과 성원들,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 성원들 등이 참가했습니다.